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김일성 김정일 기금 리사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보내온 꽃바구니가 12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됐습니다. 또한 이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김일성 김정일 기금 리사회 명예 부리사장 새철군이 꽃바구니를 드렸습니다.